그렇지 날 잘 안 모 띠띠띠띠 니들 뭐 섹시 미쳐도 그렇지 날 잘 안 모 서둑 남아도 우스타파티 아다 니가 왕권처럼 진짜 모 가물아 Yeah.